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조국 통일을 위하여 혼신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애국이다를 6.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에 즈음하여 러시아 나우드카 포르마토 출판사에서 13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